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교회에 대하여 내가 옮겨보고 싶다 이런 충동일 때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다 반대로 말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우리 젊은이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에 기억 안 나시죠? 사명입니다. 세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만원짜리 제가 찢어쳤죠. 기억나시죠? 찢은 것은 내가 봄용인 게 줬었던 것 같은데 붙여서 썼습니까? 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구겨지든 찢겨지든 밟히든 간에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또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두 번째였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눴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특별한 소유,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 이걸 나눴었죠.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친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왜 우리를 모아놓았는가 이것을 오늘은 살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제사장이야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우성아, 왜 너를 내가 교회로 불렀는지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인기 있는 단어가 전도, 증인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지만 우리는 증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캠퍼스의 그런 분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우리는 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적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라 하셨죠. 나는 선교사다. 그랬었죠.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행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선교적이며 전도적인 인격과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가지고 세상을 나와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가정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배소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로 16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증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로 나를 불러서 뭘 하는가?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를 불러서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14절 봐보십시오. 13절 마지막 부분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는 일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14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냐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뭐하라 합니까? 자랄지라.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뭐라 합니까? 잘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복받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거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라고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뭐 합니까?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교회로 모여서 부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또 범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또 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게 아니고 우상에게 줬던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얼마나 당파 싸움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 최고다. 은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관이 있었더니 교회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심각하네. 오늘날 언론대로 떠들자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재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서슴치 않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이기는 신자인데 하는 행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봐보십시오. 3장 2절이죠. 내가 너희를 뭐라 합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을 먹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갓난 아기죠. 밥을 먹는 건 누구입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이가 돼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젖을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젖밖에 못 먹는 것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장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우리 복영자매 유치원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가면 반짝반짝 작은 별, 시간이 딱 되면 간식을 줍니다. 시간이 딱 되면 밥을 줍니다. 숙제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해주고 잠잘 시간에 잠을 재우고. 우리 겸이가 그랬습니다. 반석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먹을 걸 주죠. 시간 돼서 다 딱 하나만 빼고 유치원이 너무 좋았답니다. 어린이집이 잠자는 거. 잠을 자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쉬어야 되니까 꼭 그 시간 되면 음악을 틀어놓고 재운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유치원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 예배 나오는 천웅교회 수준은요? 여러분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수준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라는 겁니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비웃으면 안 되죠. 왜 비웃으면 안 됩니까? 요즘은 그렇죠. 어느 날 그 유치원생이 커서 자기 와이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차도 요즘은 결혼을 다 하니까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계속 유치원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오지만 문제는 거기서 자라나지 않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유치원만 곳곳에 생기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없으면 딱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들이다. 세상은 너희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불러서 뭘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너희는 자라나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라. 하나님께서 왜 신자를 교회로 부르십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써먹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도록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싫어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뭡니까? 누가 갑니까? 아픈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가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교회를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할까봐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자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기라는 모난 사람들, 또 분노라는 모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모난 사람들, 성적인 충동에 매여 있는 모난 사람들, 나와 다르게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모난 사람들, 혈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남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라남.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티격태격함으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만 다릅니까? 아니죠. 자라난 가정도 다르죠. 학력도 다르죠. 학교도 다르죠. 직장도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자기를 깎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서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마치면 뭐 하죠? 구역 모임 하잖아요. 5명, 4명, 안 모일 때는 3명. 왜 그렇게 합니까?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만 배우지 않고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오늘 보았던 예배소 교회 다 문제가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있고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쌍소리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1, 2, 3장은 교훈입니다. 4, 5, 6장은 생활편입니다. 생활편을 시작하는 4장에서 첫 번째가 하나 되라 이 말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라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요구하는 것은 자라남입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의 문제가 교회의 가장 큰 목표이고 책임이며 신자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심심하니까 웃겨주고 노래 불러주고 간식 주고 이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돌보는 것?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교회는 궁핍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이 다듬어지는 자라남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성적이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눈이 좋아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벽돌과 이 벽돌이 서로 딱 마주쳐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뭐니까? 황우성, 허정욱, 최범용, 김정민, 뭐 김세영, 김다빈 다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억나시죠? 요즘 같지 않죠? 옛날 그 우리나라만 해도 성 같은 데 보면 이 자연돌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돌 또 다른 자연돌 갖다 놓고 두 개를 비슷하게 맞물려서 밑에다 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나 혼자 한성 목사 혼자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부딪히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김현주 전사 혼자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환자로서 우리를 불러서 이 환자됨이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는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옵니까? 성자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습들, 뭐 여울자매들 다 착해 보이잖아요. 뭐 보경자매도 그렇고, 뭐 우리 수아도 그렇고, 예솔이도 그렇고. 근데 그 속은 다 고슴도치들이죠. 밤송이 같이 까칠함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모이니까 교회 밖에서는 야,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오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교회에 오면 머리 위에 둥근 태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비가 와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란 돌 던져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돌이 피해가는 곳이 아니라 피가 돌을 맞으면 피가 나듯이 그 피가 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자라나도록. 어떻게 하면 자라납니까? 깎여야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깎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깎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유치원생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 사람들이 다 싫어. 그래서 대중 속에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죄를 짓고 있는 것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감당 못할 사람 더 가까이 가서 만지시고 깨어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깎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를 깎지 않는 것보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깎아가는 일입니다. 입에다가 멋있는 말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리에,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한 것들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아주십니다. 깎고 있는 것입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깎아야 됩니다. 이 가정이 있지 않고는 초등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깎고 있구나. 아, 나는 자라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깎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소론 기억나십니까? 지나간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옮기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깎아가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자라남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복영자매가 좀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한석 내가 성격을 고치고 깎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자기를 깎아가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깎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한 것.